없이 이렇게 비가 내리면 그날이 생각이 나네. 꽃깃을 세워주면서 우산을 받쳐준 사람 오늘도 잊지 못하고 빗속을 혼자서 가네. 내리면 그 사람 생각이 나네.